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의 산별노조들로 구성된 량대로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9월 말부터 당국의 노동 악정을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가 독단과 전횡만을 일삼는 괴뢰 집권자를 비난해서 쓴 글이 이날 남조선 언론에 실렸습니다.